당신을 만듭니다. 우리가 먹는 대로 몸이 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먹는 대로 세상도 변할 겁니다. 나와 당신이 변화할 시간, 채식을 부탁해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식을 부탁해의 강소미입니다. 우리 그 팟캐스트에서 다룬 책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있었죠? 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팟캐스트 이후에 이 책을 읽으신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도서의 저자 하비 다이아몬드는 저자 서문에서 한국인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구절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채식 블로거 한 분이 생채식을 하는 남자 이레네오. 그분은 이 책이 자기의 인생을 바꾼 최초의 책이고 건강과 다이어트 전문 블로거로 이끈 책이며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한 모든 책 중에 첫 번째로 꼽는 책이라는 글을 본인의 블로그에 적었노라는 소식이었다. 나는 무척 기뻤다. 살아가면서 수백만 불을 벌 때보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행복감을 느낀다. 채식 블로거 이레어님은 실제로 블로거와 또 유튜브로 현재도 과일 식물식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의사나 전문가 목소리가 아닌 우리와 같은 일반 목소리로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과일 식물식을 알려주고 있는 분이세요. 물론 그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유명하신 분이고 채식하는 분들 사이에서는요. 한 번쯤 이분의 블로그나 또는 유튜브 채널을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채식 중에서도 과일 식물식을 실천하고 있는 이레오님을 모시고 과일 식물식이 제일 쉬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레오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대구까지 직접 그 이레어님을 만나려고 내려왔는데요. 아, 더워요. 네, 많이 덥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올 때 몰랐는데 제가 칠곡 휴게소 그쯤에서 한번 쉬었거든요. 날씨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대구 살짝 그 톨게이트 빠질 때는 또 막히기도 하더라고요. 네. 의외로 네. 차량도 많고요. 네.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 이레오님 소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인터뷰를 처음 해봐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튜브에서 건강과 영양 그리고 과일 중심 자연 식물식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간간이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씩 이제 다루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물론 번호는 따로 있지만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이레네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이요, 이레네오가 어떤 뜻인가 궁금해 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레네오라는 뜻은요, 제가 어릴 때 성당에서 세례명을 받은 이름이 이레네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사용한 거고요. 뭐 따로 특별한 닉네임을 정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땅히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 사용하고 있고 뭐 종교적인 어떤 뭐 세례명을 사용한다고 해서 현재 제가 지금 종교가 뭐 천주교인 건 아니고요. 종교는 없습니다. 아, 이게 세례명이었네요. 예, 예. 저는 세례명 그러면 야곱 뭐 이런 이름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네. 세련된 이름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들은 이거를 네. 이제 아이린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여성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 채널을 가끔 이제 해외에 계신 분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아무튼 이게 세례명이라는 건 아주 뜻밖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청취자분들은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선생님 동영상이나 그 유튜브에 나오는 캐릭터랑 너무 닮았어요. 그 닮았어요. 그러니까 짧은 머리에 큰 눈. 눈은 크지 않은데. 네, 강렬한 눈빛. 네. 그리고 오늘은 그 소년처럼 반팔, 짧은 반팔을 온 더워서 그런지 반팔을 네. 입고 오셨는데, 네. 거기 검은색 티셔츠. 네. 그러고 보니까 그 네. 소년하고. 아저씨네. 캐릭터가, 네, 캐릭터가 닮았어요. 이건 감사합니다. 어떻게, 누가 만들어준 건가요? 아니요, 이건 제가 직접 이제 전적으로, 만들었고요. 제가, 아, 네, 실력이 좋으시네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예전에 네. 그 이제 디자인 쪽 관련돼서 아. 일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끄적끄적 혼자 만들어 본 아. 건데. 근데 혹시 선생님은 그 보통 이제 채식하고 이러면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거든요. 네네. 대구에서도 혹시 이런 채식 관련된 분들 만나서 모임이 있나요? 아니요. 현재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아. 네. 놀랍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 생각보다 이 모임이라는 게 결국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제가 중심이 돼가지고 어떤 뭔가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제가 지금 현재 거주하는 곳이 이 지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에 제가 살고 있었다면 이렇게 모임 같은 것도 조금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보다 이 모임을 한번 추진해보려고도 했는데 성사된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보면 하비 다이아몬드 이분도 네. 본인이 자연위생학이라는 거를 네. 설파하고 사실 다니시는데 네. 그게 돈이 되시는지 안 되는지는 잘 제가 파악이 안 되지만 네. 분명 이분도 뭔가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뭐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네. 몸이 좀 성사되기 좀 힘든 게 제가 이제 유튜브만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본업은 따로 있다 보니까 사실 유튜브 제작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할애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네. 하면서 짬짬이 또 유튜브 작업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제가 잠을 제 여가 시간을 좀 줄이거나 아. 자는 시간을 좀 줄이거나 하지 않으면은 그런 짬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좀 가지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외모는 20대인데요. 아, 외모는 20대인데 아니에요. 느낌은 30대. 아까 네. 부님께서 아저씨라고 한 거 보니까 30대이신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엄만 해도 그러면 네. 사회활동이 좀 네. 여유 없게 사회활동이 되죠. 네. 네, 이게 40이 좀 넘어가면 네. 이제 지지 기반이라고 하나 뭐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있어서 네. 그래도 시간이 좀 나는데 이게 30대에 뭔가를 하다 보면 거기에 올인하다 보면 이제 여유가 좀 없죠. 암만 예. 해도 선생님도 그런 경우시네요. 예. 그럼 예. 언젠가는 모임을 만드실 건가요? 네. 네. 아직까지는, 아니, 대구에 네. 계신 분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아, 뭐, 네. 기회만 된다면. 아.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건강과 영양, 그리고 이제 과일 식물식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고요. 자, 하신다라고 했는데요. 네. 우리 그러면 이제 과일 식물식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해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저희 청취자분들은 강신화 선생님 때문에 여러 차례 네.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서 네. 과일식을 그래도 다른 방송을 듣는 분들보다는 좀 네. 들을 기회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과일 식물식에 대해서 네.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채식이라는 단어를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었고 국내에서는 곡물, 뭐 감자, 고구마 이런 녹말 음식도 포함되고 거의 대부분 이제 곡물과 채소를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심지어 채식, 식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과일을 약간 좀 후식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과일을 주식으로 먹어보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지금까지 별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과일 식물식은 이제 과일 중심 자연 식물식 이걸 얘기하는 거고 과일로 어떻게 이제 열량의 대부분을 채울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식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일이 식단의 메인이 된다. 이게 바로 이제 과일 식물식이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일 식물식 그럼 플루테리언하고는 네. 좀 다른 거죠? 물론 화식하고는 예, 완전 다른 거죠. 또 그게 어떻게 좀 나눠야 될까요? 이게 네. 기존에 어떻게 우리가 좀 플루테리언 이러면요 약간 개념이 이렇게 좀 많이 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윤리적인 어떤 신념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땅에 떨어진 열매만 먹는다. 뭐 이런 차원의 개념으로 지금까지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그런 정보가. 그래서 열매를 먹지만 열매 중에서는 우리가 견과류도 포함시킵니다. 그렇게 포함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견과류도 먹고 땅에 떨어진 열매만 먹는다고 해서 그냥 뭐 어찌됐건 열매를 이제 먹는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개념의 프로테리어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제 프로테리어는 좀 달라요. 열대 과일이 식단의 메인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환경에서는 사실 뭐 열대 과일이 그렇게 비싸고 그렇게 좀 쉽게 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프로테리언들도 마찬가지인데 바나나를 열량의 주 원천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계절 내내 구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이고 열대 과일 중에서는 그나마 가격도 싼 편이고 해서 그리고 수분이 좀 상대적으로 많은 사과라든지 이런 핵과에 비해서는 열량 밀도도 높고 녹말질도 있거든요. 그래서 포만감을 충분히 제공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바나나 뭐 여건이 되는 사람은 뭐 망고라든지 뭐 이런 단맛이 좀 충분한 그런 과일로 이제 식단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 메인으로. 플루테리안이라고 네. 하는 거는 이제 열대 과일 중심으로 네. 과일만 먹는 거죠. 선생님. 과일만 먹는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어려운 게 사람들이 이것도 지금 많이 오해를 많이 하세요. 예, 예. 많은 분들이 네. 과일만 먹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프루테리언이라고 네,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조금 사실 이 프루테리언이라는 이 단어가요. 네. 그 실상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약간 진짜 지금까지는 견과류라든지 땅에 떨어진 열매만 먹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서 이게 좀 말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일 중심 자연식물식이기 때문에 채소를 제한하지 않아요. 그리고 과일만 먹진 않아요. 그렇다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네. 열대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계절이 엄연히 뚜렷하게 존재하고 겨울에는 사실 그런 질 좋은 열대과일 구하기가 어려워요. 수입과일 먹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100% 과일식을 해본 경험은 있어요. 근데 현실 상황에서 너무 이제 좀 동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 1년 365일 계속 질 좋은 과일을 구비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건 진짜 고행이거든요. 그래서 좀 유연하게 뭐 과일식을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뭐 녹말음식 먹을 때도 있고 그렇게 뭐 구분을 따로 엄격하게 딱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 예. 플루테리언이라는 네네. 거는 과일, 자연 네. 식물식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렇죠. 이렇게 예.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예, 예. 그래서 선생님 이제 방송을 제가 좀 여러 번 들어봤거든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의 식단은 과일을 베이스로 하고 그렇죠. 이제 예. 채소, 예. 이제 수분이 들어있는 채소나 이런 것들을 네. 같이 여의치 않으면 녹말, 네. 예. 그거랑 함께 녹말이랑 함께 네. 들어가는 거죠. 네, 네. 그럼 일반 채식하고는 다른 건가요? 그렇죠. 네. 일단 일반 채식은 네. 뭐 사람에 따라 기준을 좀 다르게 놓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채식이라는 이 단어가요. 네, 네. 다 포함하는 개념인 채식. 것 같아요. 예. 네, 뭐 네. 가공을 하든 예. 뭐 조리를 하든 뭐 재료만 식물성 식품이라면 다 채식으로 이렇게 카테고리에 다 넣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채식이라는 단어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이 베지닥터 선생님들께서도 자연식물식이라는 이 단어로 좀 다시 네, 바뀌어서 다 바뀌었어요. 네, 그렇게 좀 많이 알려지면 네. 좋겠다라는 저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사실 그거에 좀 더 일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네. 요즘 채식이라는 단어를 안 쓰거든요. 네, 채식이라 그러면 아직까지 사람들이 뭐 과거 뭐 모 방송사에서 방영했던 다큐멘터리라든지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이미지와 오해와 편견들이 그 채식이란 단어가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다면 사용된다면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뭐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그 채식 가공품을 네. 포함해서 먹는 채식은 네. 진정한 채식이다 채식인이다라고 하면 이제 욕을 먹을 분위기잖아요 병 걸리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저를 우리 채식을 부탁해 여기서도 네. 그리고 여기 게스트로 오신 오셨던 의사 선생님, 뭐 황성수 박사님이나 네. 이희철 선생님이나 예. 임동규 선생님 모두 다 이제는 예. 이제 가공품까지 포함한 채식이라는 것보다는 네네. 자연 식물식 네네. 이렇게 표현을 예. 하고 예. 그 중에 이제 금방 언급했던 그런 많은 분들은 현미밥을 베이스로 한 현미 예. 와 자연 식물식 이렇게 표현을 이제 저희들도 네.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래연님도 그렇게 보면 될까요? 예. 현미밥 먹는 현미밥. 탄수화물에 네, 네. 그렇죠. 네, 네. 저는 뭐 제가 과일 중심 자연 식물식을 할 뿐이지 네. 그렇다고 뭐 채소 녹말 특정한 뭐 음식을 네.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상황에 맞게 본인 상황에 맞게. 어쨌든 큰 틀만 잘 지킨다면 고탄수화물, 저지방 비율에 그리고 최대한 가공을 하지 않은 홀푸드로 섭취를 한다면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고 다이어트에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은 원래 그 육식을 하다가 네네. 이렇게 이제 항상 질문을 받으실 것 같은데 네. 육식을 하다가 이제 네. 이렇게 과일식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의 어떤 실제로 이제 몸의 변화 네네.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일단 원래는 어릴 때부터 되게 어릴 때부터 5살, 6살 무렵부터 혼자서 막 라면을 끓여 먹던 그런 아이였어요. 애기가요? 예. 애기가 라면을 끓여요? 예. 5살짜리가요? 예. 제가 왜냐면 집에 부모님이 네. 부모님이 막걸리 뭐 막걸리 일을 네. 하셨어가지고 네. 어릴 때부터 그런 가공식품을 되게 좋아했던 네. 아이였어요. 그래서 네. 자라면서 뭐 과자 같은 것도 매일 먹고 라면을 특히 되게 좋아했어요. 매일매일 먹었어요. 라면을. 그리고 고기도 당연히 좋아했고 저 이제 아버지께서도 고기를 되게 좋아하셨는데 그런 영향을 아무래도 그 식습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영향을 그렇죠.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우유도 되게 많이 마셨어요. 우유를 거의 물 먹듯이 마셨고 하루에 거의 2리터씩 마셨던 사람이고 왜냐하면 이제 우유 많이 마시면 키도 많이 큰다 이런 그러면 80년대 생인가 봐요. 우리가 네네. 정책이 네네. 네, 정책이 그랬거든요. 네네. 80년대에 네, 급식부터 시작해서 우유가 이제 네. 엄청나게 몸에 좋다라고 세뇌를 시켰죠. 맞습니다. 학교에서 네, 교육기관에서부터 네, 그 세대군요. 네. 그래서 제가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식이 방식을 유지했었고 뭐 제가 또 이건 식생활과는 다른 얘기지만 담배도 폈었어요. 지금은 담배를 안 피는데 담배도 되게 골초였어요. 하루에 두 갑 정도 피던 골초였고 술도 좋아했고 술보단 사실 그 분위기를 좋아해서 뭐 안 좋은 건 다 했어요. 다 해본 사람이고 그렇게 이제 군대에 제대하고 나와서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뭐 저도 다이어트라는 것 때문에 먼저 이 식물식을 접하게 됐거든요. 사실 아 그러면은 네네. 살이 쪘댔어요? 예. 상상도 그러니까 안 갑니다. 지금은 상상도 제가 안 가요.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지만 네. 원래는 네. 원래도 네. 사실 그렇게 살찐 적은 없었는데 어느 순간 군대를 갔다 오면서 네. 이 군대 20살? 네, 21, 22살 살 네. 무렵쯤에 제대하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뭐 살쪘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대하고 이렇게 딱 집에 있는데 제 누나가 있거든요. 누나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정말 심각한 이 표정으로 야, 너 진짜 심각하다. 안 되겠다고. 거울 한번 보라고 이러는 거예요. 되게 한심한 사람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살쪘다고요? 네네. 아, 누나가? 네. 진짜 이거 도저히 못 봐주겠다고. 너는 진짜 살 빼라고. 그게 안 되겠다고. 앞으로 어떡할래? 너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저는 자존심도 좀 상했고, 아,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을 만큼 내가 지금 형편없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 다이어트라는 걸 저는 진짜 살면서 한 번도 해볼 거란 생각을 못 했는데, 아무튼 그때 좀 제 자신에게 좀 충격을 받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아, 그때 네, 그럼 네. 22, 23살쯤 또 시작하신 거예요? 정확히는 그보다 조금 이제, 뒤에, 예, 뒤인데 직장 생활 뭐 하시면서 대학교 다닐 때예요, 그때가. 아. 대학교 이제 학교 복학해서 네, 복학할 그 무렵에 이제 담배도 끊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같이 됐는데 그때는 예, 무슨 예, 다이어트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얘기하자면 네, 그 이제 그게 궁금한 게 그때는 예, 과일 식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식물식을 하진 않았어요. 네네네. 진짜 연어 다른 사람 일반 흔한 사람들이 보통 이제 다이어트 하면은 거의 탄수화물 줄이고 아. 막 닭가슴살 먹으면서 네. 전체 캘로리 줄이고 네. 운동 열심히 하고 그렇죠. 네, 운동. 네. 그 방식으로 했어요. 아, 똑같이.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휴학이 아니라 이제 휴학도 했었고 그리고 복학을 남은 학기가 이제 별로 들을 수업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유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거의 매일 이제 닭가슴살이랑 뭐 달걀 삶은 거 흰자 이렇게 먹으면서 뭐 기껏해야 채소 조금 집어먹고 거의 다 단백질 위주 식사.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서 하루에 한 시간씩 달리기를 했어요. 운동장을 한 시간씩 매일 달렸어요. 달렸어요? 예. 네. 어찌됐건 살은 빼고 싶고 효과는 빨리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다른 걸 생각 정보를 찾아봐도 그때는 진짜 지금에 비하면 진짜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지. 제 자신에게 쓰는 표현이니까요. 수준이 낮았어요. 되게 낮았어요. 2000년대? 2012년도? 2012년도요. 예. 11년도, 12년도쯤인데 그래서 참 다이어트 정보도 되게 빈약하고 내가 직접 부딪혀 보지 않는 이상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했는데 초반에 살은 빠졌어요. 체중은 감소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유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먹는 거 그렇게 줄여가면서 단백질 매일 그렇게 먹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막 헛구역질 나고 그리고 원래 변비가 그렇게 변비는 제가 없었거든요 원래. 근데 그렇게 먹으면서 변비도 생기고 컨디션도 되게 안 좋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체중을 재보니까 거의 수분이 빠지고 뭐 근육도 높고 뭔가 좀 건강한 다이어트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렇게 유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도저히. 왜냐하면 다이어트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목표치를 이루고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지 다이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겠는 거예요 도저히. 나중에 내가 뭐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먼 미래를 봤을 때 이건 도대체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이건 정말 건강한 다이어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막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 그리고 건강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어떤 것인가? 라는 걸 검색을 하다가 제가 좀 어릴 때는 책을 안 읽었거든요. 만화책을 되게 좋아하던 아이였고 방학 숙제 같은 거 내주고 독후감 쓰라 그러면은 막 안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약간 늦게 터진 케이스라서 제대하고 나선 책을 읽는 걸 되게 좋아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책을 검색을 해봤어요. 다이어트라는 이제 제목으로 검색을 했는데 그때 마침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딱 뜬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제목만 보면은 그냥 흔한 다이어트 책 같잖아요. 솔직히 제목만 봐서는 그래서 별로 안 당겼어요. 솔직히 그냥 제목만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이렇게 다이어트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서 그냥 흔한 다이어트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리보기인가 뭐 그런 걸 요즘에 볼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잠깐 봤는데 이게 일반 다이어트가 아닌 거예요. 예. 네. 제가 생각했던 다이어트랑은 너무 차원이 다르고 네. 근본적으로 우리 인체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 기본적인 어떤 생리학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소화가 잘 되고 살이 빠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잘 해놓은 책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바로 사서 네. 그날 하루에 그냥 하루만에 다 읽고 아. 그냥 실천을 했죠. 그렇죠. 예.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이 책은 2007년도에 네. 강신원 선생님이 이제 네네. 처음 출판을 해놓으신 거니까 네네. 그 뒤로 무려 한 5년 뒤에 이 다이어트 불변의 책을 네. 보시고 네.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을 보고 어쨌든 과일 실무식을 시작한 건 한 2013년도, 2014년도? 2012년도. 아, 바로 시작하셨네요. 네, 저는 그냥 바로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 얼마 안 걸렸네요. 뭐 이렇게 달리기 한 시간 하시고 닭가슴살 좀 먹다가 한두 달 정도 하다가 그러면 예. 밥을 좀 빨리 차시신 예, 거였네요. 예. 어쨌든 여러 이 하비 다이아몬드나 네. 다른 분들은 본인이 종합병원이면서도 네. 해볼 만한 다이어트는 다 해보시고 네. 본인이 길을 찾으신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한 두 달 경험해 보고 네. 놀랄 만한 그 책을 한 권 찾으신 거였네요. 그렇죠. 인생이 완전 바뀌었죠. 네. 사실 그 책으로. 네. 그러면 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책을 보고 다 네. 그대로 따라하신 건가요? 네. 어떻게? 일단 큰 네. 베이스는 지켰어요. 그거 어떻게 어느 시간에 먹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그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소화하는 시간, 뭐 배출하는 시간, 뭐 이런 게 시간이 딱 구분되어 있고 과일과 야채를 이제 먹어야 하고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원리가 이제 있는데 그 틀을 지켰어요. 일단 저는 그때 진짜 과일, 채소를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냥 배 터지게 먹었어요. 진짜 마음껏 먹었어요. 그러면서 운동은 줄였어요. 운동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해보니까 운동으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한 두 달 반? 세 달도 안 걸려서 전체적으로 체중이 한 25-6kg가 감량이 됐어요. 제가 원래 한 80kg 가까이 나가던 군대 제대하고 나고 바로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감량이 됐고 그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 과정 중에 보통 다이어트를 하면서 되게 부작용이 되게 많잖아요. 일반적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뭐 변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두통이라든지 소화불량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부작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매일 쾌변을 하고 뭐 팔이라든지 허벅지 이런 데 원래 기존에 뾰루지 같은 게 간간이 있었는데 돋아나곤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말끔히 사라지고 그리고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몸이 일단 가볍고 뭐 체중이 줄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정신이 되게 맑아지고 진짜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더라고요.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맛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됐죠. 그렇게 하면서 아 이게 역시 과일과 채소를 먹어야 이게 진짜 우리 인간을 위한 음식이구나. 우린 이걸 먹으면서 살아야 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현재 당연하게 생각하고 먹고 있는 음식들이 참 당연한 게 아니구나. 예, 이런 여러 가지들을 깨달으면서 이 좋은 거를 나 혼자만 알고 있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 무렵 하게 된 거죠. 예. 과일 식물식이 제일 쉬워요. 1편은 여기서 마치고 2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